따뜻한 기분이야. Oh my, 나만 가질게 뻔한 넌 아름다운 함정. Don't you know we home any soon. Don't you know 내가 말했어. 맞아 너 좀 미친 것 같아. 널 보고 있어 미칠 것 같아. She's making me crazy. I'm sorry to you. 위험이 더 걸린 이유 은근히 터지긴 이유. 마치 고장난 마스카던 널 순진히 크게 숨을 들이쉬면 날 중독시켜. Oh my God, 더러운 완벽한 내겐 위험한 게임. Don't you know, don't you know. Yeah. 야, 처음 너를 볼 때부터 느꼈지. 널 만지면 다칠 거란 걸 알면서도 난 부정하며 더 세게 널 움켜쥐었지. 내 안으로 파고드는 양면에 나 도려내도 참을 수 있어 이 정도. 약해진 정신이 미약 걸렀어도 후배 치를 대가보다 죄가 너무 달콤하기에 힘이 나 멈출 수가 없었지. 더 깊이 빠져난 네가 바로 미친 사랑의 늪에 다 다른 것 같아 벌써 내 남은 삶의 끝에. 만약 다음날 아침이 밝고 난 눈 못 뜨기 좋더라도 네 옆이미 행복해. 이제 내게 X가 O 갈고의 매 순간 넌 그것도 천국도 너가 없다면 내게 지옥. 속에가 Don't forget my good place. 더 세게 안아줘 my precious. 맞아 너 좀 미친 것 같아. 널 보고 있어 미칠 것 같아. She's making me crazy. I'm sorry to you. 위험이 더 걸린 이유 은근히 터지긴 이유. 모르는 척 아닌 척 슬쩍 피해와도 나는데 눈친커녕 날 보며 안녕 손짓할 거 crazy crazy crazy. 맞아 너 좀